쌓여 그 위를 난 걸었지. 예전과 다른 이 분위기에 나 역시 어색하지만 혹시 마주칠까 서성해. 가만히라도 넌 보일 것만 같아. 물론 얼마 안 돼 그 생각은 망가져 완전 다 목이 마. 난 물을 한 것들이 겨우지만 우리의 대한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아. 부탁이야 우리 그만할까. 내게 마지막 말은 아프고 참 슬펐구나. 우리 또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. 난 물음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슬픈 미소만 했어 지어졌던 거야. 아무것도 없는 네 맘속과 조각난 채로 나부러진 감정 다 이대로 다 어떻게 될까봐 정말 내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엉망. 역시 달라진 아름길고 두렵다. 터져버린 눈물을 간신히 닦아 잠시 나간 채로 오늘을 또 살아. 내 맘속에 모든 감정들 다 엉망. 거추장스러워 미련 달기 싫어 조차 겨우 추억 따위에 우릴 남겨두기 싫어. 해야지 다시 새로운 yeah. 시작도 위태로 날들만 버리자고 지나갔던 모든 외로움 아프고 참 슬펐구나. 우리 또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. 나 모르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슬픈 미소만 했어 지어졌던 거야. 아무것도 없는 내 맘속과 조각난 채로 널브러진 감정